국제문제연구원 환경연구소 연구사 김금희가 9일 미국은 지구 환경 파괴의 주범 이런 제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글은 무제한한 탐욕 추구를 생리로 하는 미국이 20세기 전반기에 대량 소비, 대량 폐기의 경제 방식을 받아들여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방출국으로 되었으며 랭존 전식 후에는 경제의 세계화의 간판 밑에 수많은 발전도상 나라들의 미국식 발전 모델을 강요해서 세계적 범위에서 환경 파괴를 더욱 촉진한 데 대해서 폭로했습니다. 집권 후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규제 조치들을 연속 처리해온 현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1일 파리 협정에서의 탈퇴를 결정하는 난동을 부렸다고 하면서 그는 미국이야말로 인간의 생존과 지구의 미래를 위협하는 지구 온난화를 산생시킨 장본인일 뿐 아니라 그 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마저 방해해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 후과를 몰아오는 인류의 원수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